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105돌을 맞으며 진행될 제5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 선조나들이 나왔습니다. 제5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 이런 글발과 부류별 축전 명칭이 씌워져 있는 선조나들에는 축전 마크가 새겨지고 축전 기간이 밝혀져 있습니다. 예술단 부류, 예술소조 부류 축전 선조나들에는 혁명적 기백과 낭만이 차 넘치는 예술활동을 벌여 주최 혁명위협, 선군 혁명위협을 추동해 나가고 있는 예술인들과 예술소조원들의 모습이 형상되어 있습니다. 혁명의 전구마다에서 화선선전, 화선선동의 북소리를 울리며 전민 총돌격전을 거무하는 예술선전대원들과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의 모습이 예술선전대 부류, 기동예술선동대 부류 축전 선조나들에 반영되어 있습니다.